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행복은 멀고도 가까이에 날씨 조금 쌀쌀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2023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시간은 나이에 비례해서 빠르게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11월에 다다랐네요. 생각해보면 하루는 정말 길고 길었는데 그렇게 쌓인 일주일, 한 달, 한 해는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간 것 같아요. 바쁘게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늘 꼭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말이 참 거창하게 들려도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마치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 창문을 열고 예쁜 거리를 드라이브하는 것처럼요. 김현철의 드라이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과 편안함이라는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매일같이 휘몰아치는 할 일들에 휩쓸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삶에는 늘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일에 겁없이 뛰어들려면 관계에 있어서는 안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묵묵히 응원해줄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조금 두려워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자면 사촌 결혼식에 갔다 온 거였어요. 오랜만에 친척들도 보고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사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는 사실에 무척 기쁘기도 한 하루였어요. 무엇보다 자주 보기 힘든 가족들이 기쁜 얼굴로 한데 모였기 때문에 더욱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지소쿠리 클럽의 Under the Sea.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보러 떠났는데요. 가던 길에 공원에 들러 코스모스랑 갈대도 보며 사진도 많이 찍고 실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많이 웃었어요. 게다가 운 좋게 석양이 지고 있을 때 딱 바다에 도착해서 잊지 못할 광경을 함께 바라봤답니다. 늘 동해안 바다만 갔었는데 서해안에서 보는 석양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저는 늘 걱정이 많아서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놓는 편이에요. 근데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고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 뭘 해도 즐겁더라고요. 저녁에 조개구이를 먹고 바닷가를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국화빵까지 너무 촉촉하고 달콤해서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가까운 사람들과 익숙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새로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구지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수 우즈가 낭만과 행복을 위해서는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한 달에 한 번 구지라는 소리가 나오는 일들을 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개구이를 먹으러 굳이 인천까지 여행을 가는 거죠. 당장은 수고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이렇게 굳이 만든 순간들이 더 오랜 추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 굳이 데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행복이 여유와 시간을 내 찾아야 할 만큼 멀리 있기도 하지만 그 행복을 함께할 이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잖아요. 매일이 행복하기만 할 순 없겠지만 여러분이 더 자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날저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김준형, 음향은 문예인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7일 권윤아 씀. HUBS